온다 했죠. 당신이 어디 있든 내가 찾을 수 있게.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왔다 했죠. 담아주면서도 다른 손은 가리고 두지 않네. 또다시 사라져 상상이 부서지는 눈부신 우리의 날들이 다시는 오지 못할 어둠으로 가네. 없었다 했죠.